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에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생각보다 긴 이야기다. 20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고 또한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해주는 교훈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침에 여러 가지를 다 깊이 묵상할 수는 없지만 좀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선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따라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 예,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선 전체 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예수님은 여러분 귀신도 말씀 한마디에 복종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우리 어제 그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이 광인이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두려워 떨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을 때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자연을 잠잠케 하시고 자연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도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영혼에게도 악한 영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문제들, 또 악한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을 다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별로 미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에 보여지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광인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더 넘어서 바라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리학자는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우리가 오늘날 의학적으로 어떤 사람을 정신병자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떤 정도 이상의 문제가 있을 때그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고 진단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은 연약한 부분들 또 뭔가 부족한 모습들이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도 많고요.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헤아려 하고 또 무언가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간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금세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위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은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었던 이방인이 거하고 있었던 거라사 지방이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왜 이곳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이 광인이었던, 미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 이 회복했던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리라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큰일을 행하시고 또한 불쌍히 그를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 중요한 진리이지만요. 여러분, 무엇이 조금 더 중요한 진리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들은 그저 감정적이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의 이건희 회장, 뭐 아니면은 지금 그 아들이었던 이재용 회장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 뭐 대단한 거죠.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로 사랑을 하던 친구로 사랑을 하던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한마디로 쫓아내시고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수천 명의 귀신 들렸던 귀신도 예수님 앞에 나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도 쫓으실 수 있는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까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봤다면 여러분 두 번째 주제로는 오늘 간구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몇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원어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간구했다, 구했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간구할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간구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도 보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예수님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간구했다는 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예수님께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귀신도 기도하고 요청했어요. 무엇을요? 자신이 이 지방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여러분, 누가 기도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시면 또 누가 간구하고 기도했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돼지의 일을 본 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 그들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래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 뭘 구해요? 예수님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8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했대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이 간구했다라는 말이 실제로 이 원어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처럼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된다는 건 성경에서 중요한 언어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물론 귀신 들린 자가 회복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의 숨은 이야기들 속에 간구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은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간구하죠. 귀신이 여러분 오늘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이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위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요? 예수님을 높이고 함께 있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떠나시기를 구해요. 왜 떠나시기를 구했을까요? 그들이 보았던 건 한 사람이 회복했던 모습과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것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말씀한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떼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회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금전적인 손해들,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어떤 큰 피해가 올 줄 모른다는 그런 금전적인 욕심과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이 기도들이 다 응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바른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입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원래 침례교회의 역사를 보아도요, 침례교회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믿음을 제자도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데요.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분과 나와의 연결이 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지듯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내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이 하는 말이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금전적인 유익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 일이 설사 응답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고 났으면 인간적으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일들이었을 거예요.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어디에서 기거하고 있었냐면 무덤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일상의 삶이 다 무너졌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옷을 벗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빨리 옷을 입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그에게 누구보다 필요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직업을 찾는 일들도 중요한 일이고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가족들과 만나 가족들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에게 귀중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앞에 이야기들, 귀신의 간구와 또한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간구는 예수님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지 않으셨대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너의 가족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요. 또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온전하게 더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를 귀신에서 낫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일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그의 인생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이 꼭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간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처님 앞에 아니면 혹은 뭐 달 앞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아무 차이가 없다면, 그저 내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정과 이런 것들만을 구하는 간구라면 그것은 믿음의 간구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귀신이 했던 기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했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 예수님은 없어달라고, 예수님이 없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에게 지금 손해냐 이익이냐만을 구하며 간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에 소홀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간구하셔야 될까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더 간구할지도 몰라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기를 구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의 간구.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라는 키워드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잠깐 묵상해 봤다면, 두 번째로 간구와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봤다면, 여러분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처음과 말씀의 끝을 통해서 여러분 중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뭐한 이야기예요?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저주받은 자로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광인이었던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이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자신은 무덤 사이에 거닐면서 자기 스스로를 상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만나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얼마나 유사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들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요. 죄악이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실존은요, 여러분,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죄악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욕망들, 여러분 부를 위한 욕망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 또 음란과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타락한 욕망들, 그 무언가의 욕망을 쫓아 인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고상한 척하고 괜찮은 척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제어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있는데 여러분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났더니,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니 나중에 귀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보고 이전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좋지 않게 되었대요. 물론 뭐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던지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무언가를 채우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마귀, 죄악 아니면 하나님을 채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들을 제거했다고 정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의 문제를 하나 넘어선 것 같으면 여러분 조금 지나 또 다른 죄악의 문제가 우리를 차지하고 사로잡는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광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마귀가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나서야 그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 이제는 떠나가고 그 안에 어떤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들을 성경에 보여줘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것도 2,000명이나 넘는 돼지떼에 들어갔던 귀신, 그래서 수많은 귀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원래 원어의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 레기온은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군단은 사실은 5천에서 6천명의 병사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5천에서 6천의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도 이야기하고요. 2천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간 걸로 봐서 2천마리의 2천명의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2천이든 5천에서 6천이든 어마어마한 수의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가 나중에 오직 하나님이신 한 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울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음란의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교만의 욕심이 채워지고요. 교만의 욕심을 버린 것 같으면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차지하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 아닌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사로잡히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좀 겸손해져야지 내가 좀 착해져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변화는 어떤 변화로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제가 앞에 잠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로 변화되는데요. 이 변화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다는 증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18절에 그가 제일 먼저 간구했던 것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더 알기를 예수님 더 만나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죠. 예.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네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하여서요 그가 데가볼리에 예수님을 전파했대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가볼리는 어떤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넓었던. 그것도 이름 자체가 데가볼리 12개의 도시들로 이루어진 큰 도시들로 이루어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 전역을 다니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냥 너의 가족들에게만 나를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 전하는 데 바쳤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은 이제 주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들로 그의 인생의 목적들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전에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 수천 가지의 욕망과 죄악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심도 최선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고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나서 있었던 모습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모습.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지고 주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들더라고요. 아마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 다시 만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는 한평생 예수님이 자기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귀신도 쫓아내실 수 있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를 끊어내신 예수님,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간구에 가장 좋은 것들로만 응답하셨다는 것들,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들, 그것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 주님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한평생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인생을 살아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처럼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전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에 변화된 사람들로 가득 찬 역사들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